빠져져 빠질 테니까 사랑 좋다 우정 좋다 말들 하지마 나도 해 뒤통수가 지릴 테니까 Hey doctor doctor 날 좀 살려줘요 확 돌아버리겠습니까 어설픈 말들로 끌어내지 말고 Help me say 아 진짜 이씨 차갑고 남 시선은 따갑지 어른 같지만 어린 나의 작은 키만 훌쩍 자랐지 어리적 낭만은 사라진 환상들 기분은 광활한 광야 사람들은 날 이해 못해 나도 몰래 막아볼래 취해라 취해 천국으로 가 깨고 나면 지옥 얼마 못 가 나 지금 시금치 없는 폭발 나를 유혹하는 웃음 폭탄 Hey taxi taxi 날 데려가줘요 이곳은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만 이라도 숨 좀 쉴 수 있게 에이. 아 진짜 내 정신이 난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 정신이 난 제일 싫어 너 없이 잠들 수가 없어 시간은 두려워 네가 없인 깜깜한 이 밤이 차가운 세상이 너무 힘에 겨워 Without you 아직도 이곳에